아. 그러니까 모모랑 모모가 그럼 우리 다 같이 만나요 라고 해서 모이기로 했는데 이제 그럼 우리 베를린에서 모이니까 베를린에 혹시 있는 다른 퀴어 분들을 위해 그 한국인 그룹에도 한국인 퀴어 그룹에도 글을 올리자 해서 올려서 다른 분들이 더 오셨고 그때 처음 아. 같이 만났죠. 아 그러면 아, 그 퀴어 모임 이랑 우리가 거의 같이 그렇네요. 그러니까 같이 생겼다고 할 건 아니고, 그러니까 그 모임도 존재했고 우리는 또 다른 쪽에서 만났는데 어쨌든 그게 다 연결이 된 거죠. 네네네. 네. 근데 벤님은 우리가 따로 만났는데 따로 만났어. 벤님은 처음 만난 날이 굉장히 또렷하게 기억이 나요. 우리 넷이. 그러니까 아, 다섯 명. 약속을 잡고 만난 거예요. 커피숍에서 우연히 만난 거예요. 아, 아 약속을 잡고 만났죠. 아, 그러니까 그 약속을 잡은 게 어디? 그게 그날이 퀴어 직업 박람회가 아, 열리는 날이었는데. 아, 아 맞다. 맞다. 사람들 정말 다 기억. 어, 나 되게 기억력 안 좋은 편인데 왜 만났나 했네. 갑자기 카페에서 왜 봤지? 어 이상한데 전개가 이러고 있었어. 네네. 네. 직업 박람회에서요. 어, 아니요. 아 그런 행사가 있어가지고. 그때 근데 우리가 그것 때문에는 아닌 것 같은데 그 전에 알 연락을 하다가 그것 때문에 거기 커뮤니티에서 그냥 거기 가시는 분 있나요? 아, 뭐 이렇게 어, 해가지고 맞아. 그거 기회 되면 해서 어, 만나요 이렇게 해가지고 네. 맞아요 여름인 건 기억나요? 완전 여름 거기 가는 겸 해서 사실 박람회는 되게 재미 없어서. 엄청 금방 나오고 우리 그냥 카페에서 커피나 한잔 하죠 이렇게 해가지고 와 그때 퀴어 그 맞아 직업 박람회가 있었구나 진짜 별거 없었죠 근데 나름 정보는 많았어요 근데 우리 같은 약간 문송합니다 이런 사람들한테는 정보가 전혀 없었지 우리 거기서 뭘까 우리가 갈 수 있는 데 어딜까 아니 그냥 제 기대는 그러니까 퀴어 직업 박람회라고 하면 뭔가 제가 기대했던 거는 좀 더 막 퀴어 뭔가 무슨 퀴어 그룹 같은 데서 구한다든지 뭐 인권 단체라던가 근데 그런 건 진짜 거의 없었고 그냥 퀴어 프렌들리한 그냥 일반 기업들 약간 그런 느낌이라 대부분 대기업 그렇죠 근데 저는 거기서 이제 본 회사들 거의 독일 회사들은 거의 다였지만은 이제 거기서 본 걸 가지고 그때 인턴 구할 때 좀 도움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 거기 어느 회사들이... 어, 리스트 있는 회사들에서 이제 사이트 다 들어가 보고 했으니까 저는 거기서 그 박람회를 연 그 클럽 있잖아요 거기 막 거기 뭐 청소라도 할 거 없나 막 이런 거 찾아보고 있어요 너무 알 게 없어서 그 클럽에서 일하는 게 퀴어들한테 꿈의 직장 아니에요 사실? 좋아요 거기? 근데 그 거의 약간 상징적인 아, 데라가지고 나 아무튼 그거 엄청 정신없이 나와가지고 그때 벤 씨를 만나고 그때 만났죠? 그때 우리 카페에서 만나고 약간 그때 시간이 좀 애매했나 그랬어요 아니면 너무 더워서 그랬나 뭐 엄청 배고팠던 것 같은데 아니 그래서 집에 가서 다 막 집에 가서 샤워하고 준비하고 저녁 때 또 만났잖아요 어, 맞아요. 아 맞다 맞다 그러고 맞아 저녁에 또 만났었던 것 같아 네 저녁에 만나서 우리 뭐 했어요? 술 마셨던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서 그랬나요? 네, 우리 그때 집에서? 손님 없었나요? 네, 저는 없었어요. 아, 진짜 모르겠어. 그럼 손님이랑 벤님의 첫 만남을 한번 말해봐봐요. 담비와 수카의 그 퀴어 하우스? 퀴어 베개에서 만났는데 근데 그때 뭐 때문에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모르겠는데 그냥 얼굴 보자 이러고 만났던 것 같아요. 그 그릴이라고 그랬었나요? 그 다음이 그릴이었어요. 어쨌든 첫날은 저희 집에서 네. 술 마시는 자리였던 거죠. 네. 그러니까 그게 그날이 아니에요? 그날은 아니에요. 그날은 피곤했어요, 되게. 그 그날은 아니었고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언제 한번 또 뭐 모인다고 해가지고 원래 해서 갔던 것 같아요. 아, 그때 한참 엄청 많이 모이 사람들이 많이 모였던 시기가 있었죠. 네. 맞아. 다 떠나고 없지만. 떠났다. 어, 진짜 우리밖에 가고. 없어요. 어느샌가 그 뭔가 톡방도 있었지 않았어요? 왓츠앱에? 아 맞아 그랬던 맞아 왓츠앱 있었다 그거 없어졌죠 어. 다 나갔죠 왓츠앱 없어졌어. 맞아 왓츠앱 있었어 다 막 전화번호 바뀌고 나가니까 그렇네 그때 근데 좀 재밌었던 것 같아 그때 그 여름 맞아 부흥기 공기 지금은 뭐죠?

그 집이 저희 아지트가 됐었죠. 완전 주거 아지트가 항상 그 앞에 그래서. 공원도 있고 그래서 네. 되게 좋았는데 여름에는 고기도 구워 먹고 좋았죠. 좋았죠 그때는. 왜 자꾸 좋았죠? 그럼 안 좋아요? 점점점. 아, 네, 뭐, 지금 이제 지금도 우리 집에서 계속 모이니까. 그러고 보니 그러네요. 수카랑 담비의 집이 아재팅과 변함이 없네요. 네. 저희 둘이 약간 엄마 같은 존재인가? 야 관종. 고양 집 같은 존재인가? 고양이 집. 약간 센터지 센터. 고양이 집. 아 그리고 벤 첫인상은 되게 약간 다닌 학교도 그렇고 전공도 그렇고 정말 뭔가 전형적인 유학생 한국인 같다? 그건 무슨 소리사기야? 전공이 공대고 공업 공대 쪽이 그러니까 왠지 독일에 유학하면 되게 공대 이렇게 떠오르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래요? 약간 그런 거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음악 미대 음악 그다음에 공대 이렇게 세 개가 제일 많이 딱 떠오르니까 그리고 또 막 뭐 곧 있으면 뭐 공대 관련해서 또 뭐 인턴을 막 어디로 외국으로 또 다른 외국으로 간다고 하시고 그래서 되게 능력자구나 라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능력 1도 없고 근데 그렇군요. 아 그리고 또 있어요. 다들 약간 최소 3개국어 하시잖아요? 뭐 그러니까 인사하는 정도로만 샌다면 뭐 아니 그럼 한 8개국어? 인사하는 거 그래서 몇 개 국어를 떠나서 담비 씨랑 그다음에 벤 씨가 두 분이 일본어를 하실 수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되게 와 되게 막 독일에 사시는데도 되게 더 다른 또 외국어를 하시고 막 대단하시다 정말 삶에 열정이 넘치신다라는 생각 그때 했었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벤님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삶에 열정이 넘친다는 부분에 아니요. 오타쿠라. 나는 벤이랑 내가 일본어를 할 줄 아는 거에 대해서 그렇지. 아 동지애를 느끼는 건가? 저 친구와 나는 공통점이 있구나. 덕질. 그쵸. 아 진짜 일본어는 솔직히 덕질이라서 덕질로 시작해서 끝났다. 덕질로 시작해서 그 인턴으로 끝난 거면 꽤 이제 맞아 성공적인 덕후의 삶. 성공한 덕후의 삶. 결국 첫인상 얘기는 이렇게 손님만 하고 넘어가는 걸로. 왜요? 네? 뭐라고요? 빨리 말을 하세요. 근데 되게 손님이 되게 착하게 말 잘 하지 않아요? 맞아요. 맞아. 내가 생각했던 첫인상 이야기가 아니었어. 아 진짜? 아 그렇게 인신공격하는 사람이야 너? 왜? 아니 네가 그렇게 못하겠다 해서 착하게 못하겠다 해서 아무튼 제가 생각했던 첫인상이라는 건 진짜 첫인상 있잖아요. 얘기해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난 후가 아니라 약간 막 처음에 보고 막 숨님 막 머리 한쪽 언더컷하고 맞아. 한쪽 막 투블럭하고 그 되게 인상적이야. 진짜 개쎄다 약간 맞아. 그러니까 그런 거 나는 되게 무섭다 이렇게 저분 엄청 뭔가 저분 보통이 아닌가 센 귀여울 것 같아 약간 이런 장난이 아닌데 제가 그때 한쪽 머리 밀고 옆머리 밀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염색 분홍색 하고 있었죠. 맞아. 그게 그때 모모 그때 우리를 손님과 알게 해준 그 모모 님이랑 숙님이랑 약간 이미지가 그때 좀 많이 되게 뭔가 둘이 같이 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엄청나다고 해야 되나? 특이해. 퀴어야. 세트 됐으면 그렇게. 맞아요. 인상적이었어요. 그때 약간 숙님 이제 막 온 상태라 약간 그 스타일도 좀 뭐랄까 한국 스타일. 화장도 되게 좀 진했었고 그날. 나 진짜 화장 안 하는데 그날 왜 화장했지? 그냥 그래서 피어들 만난다고 떨려가서 실망. 귀여워. 근데 엄청 쎄 막 장난 아니야. 사실 막 속은 되게 막 긴장된다 막 이러고 근데 우리 다 막 다른 사람들 막 뭐지 저 키어는 제 인생 최고로 힙했을 때 막 한국 꾸미는 한국 물은 덜 빠지고 그러니까 독일 물 좀 먹고 약간 그럴 때 있지. 그럴 때구나. 맞아. 첫인상이 굉장히 쎘었던 걸로. 아 이렇게 제 첫인상은 쎈 걸로 끝나는 거죠? 패스. 아니 가장 퀴어다웠다. 근데 저는 제가 좀 워낙